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낮종합 뉴스 박명주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총선 승리 지지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의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마트에 이어 신세계 건설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기관 투자자 간 유착 고리가 검찰 수사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골드만삭스 전직 임원을 구속하고 여의도 증권과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의 핵심인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2일에 열립니다. 정부가 비무장 접경지대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학 입시 때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라는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사람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을 더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업무를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얘기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 덕담으로 탄핵을 당했다고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발언 내용과 장소,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의를 촉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문이 확산되자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선거 주무 장관으로 회원이 적절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무더기 차명 주식을 찾아낸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신세계건설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인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지난 5월 하순 신세계건설 본사에 직원 수십 명을 보내 회계 세무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도중 신세계건설이 국내외 이마트 점포 건설 등 그룹 내부자 거래를 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기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단서를 발견하고 계열사인 신세계건설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5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최고급 골프장인 경기도 여주 트리니티CC 건설과 서울 한남동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자택 신축과 관련해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 실적 상당 부분이 이마트 점포 건설 등 내부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점도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 상해점 등 해외 점포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세계 아울렛 등 신세계그룹 내부의 각종 공사를 도맡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신세계건설이 내부 거래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자금 흐름을 왜곡했을 것으로 보고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나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회의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비무장 접경지대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 당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에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 협력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의 핵심인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의 가장 핵심 행사인 열병식. 고민을 거듭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열병식 참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은 매우 전향적인 결정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각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총을 겨눴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박 대통령이 참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참관을 결정한 것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확대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한미동맹체제를 기계적으로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창조외교의 맥락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외교사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중국 쪽으로 너무 쏠린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동맹국 미국에 대해 10월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미리 확정 공개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학 입시 때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대폭 강화돼 체육특기자 특별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대입 간소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논술이나 적성고사 같은 대학별 고사는 해가 갈수록 축소됩니다. 수시 비율을 늘려 학생부 중심으로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겠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입니다.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전형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부가 필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학생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입학 전형을 설계하고 보완적으로 수능 위주 및 대학별고사가 실시되도록. 이러한 간소화 방안에 따라 학교별 전형 방식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학교별 7개에 육박하던 전형 방식은 올해 대입에서 4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도 학생부 반영을 적극 권장해 학생 선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의 2%를 뽑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도 이수기간 3년과 체류기간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대학별 고사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벗어나 불필요한 수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증권가 시세 조종 세력과 대형 기관 투자자들 간의 유착고리가 속속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뒷돈을 받고 주가가 조작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도운 골드만삭스 전직 임원을 구속하고 여의도 증권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최모 씨 등 시세 조종 세력 3명이 눈독을 들인 범행 대상은 코스닥 상장된 제조업체 동양 P&F. 2011년 3월 이들 일당이 이 회사 주식 63만 주에 거래 주문을 반복한 지 한 달여 만에 만 원 내외였던 주가는 14,800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어 투자 신탁회사 직원 출신의 또 다른 최모 씨 등 브로커 4명에게 6억여 원을 건네며 주식 처분을 맡아줄 대형 기관 투자자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옛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전직 상무 김모 씨에게 1억여 원을 건넸고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들을 동원해 동양 P&F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 세력이 차익을 챙기도록 도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김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지난주 골드만삭스 본사와 맥쿼리 투신운용 본사, ING 생명 등 외국계 금융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상무의 경우 이들 일당이 포섭한 기관 투자자 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활동자금으로 받은 6억여 원 가운데 김 씨에게 넘긴 돈을 뺀 5억 원 역시 다른 기관 투자자를 포섭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시세 조종 세력과 기관 투자자를 연결한 중간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제 SK증권과 한 자산운용사 등 두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섭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4천 명,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선발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은 다음 달부터 공개 채용에 나서 4천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학벌과 학력, 지역 연고를 배제한 채 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 적합성 평가를 신설했고 이를 통과해야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로 이공계는 전공학점, 인문계열은 직무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입니다. 직무 역량을 충실히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험 이주의 획일적인 채용에서 벗어나서 직군별로 다양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순위 상위 그룹들은 대체로 채용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4천여 명, LG그룹 2,100명, 롯데그룹 천여 명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SK그룹은 신입과 경력을 합쳐 하반기에만 7,0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불경기에다 중국발 악재까지 겹쳐 대기업 취업문은 올해도 바늘구멍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키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데 개정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인터넷에서 팔리는 제품들은 모두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흥분제 등 4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침에 선선했던 공기가 낮이 되면서 다소 더운 공기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30도를 넘어서는 큰 더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30도 가까이 낮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 대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모두 2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9도, 광주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약간 더 높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호남 일부와 경남 남부 내륙 지역, 경북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습니다만 오후에 이 내륙 지역을 중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조금씩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에 좀 더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 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방송 도중에 기자 두 명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총기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방송인 WDBJ의 앨리슨 파커 기자가 야외에서 아침 생방송 인터뷰를 시작하는 순간 느닷없는 총성이 잇따라 울렸습니다. 촬영 기자인 에다머스가 먼저 쓰러졌고 인터뷰 중이던 파커 기자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카메라는 끔찍한 총격 현장과 비명소리를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방송사에서 기자로 일하다 2년 전에 해고된 베스트 플래너건. 플래너건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총기를 겨누는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플래너건은 경찰의 추격 도중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방송 총격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에 총격 장면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는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상식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줄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14만 9천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미친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에 2, 3천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메르스 사태 발생 전인 지난 5월에 하루 방문객인 8천 명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50살 이상 중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3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0살 이상 중고령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며 절반 이상은 부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신고 학생 이외에도 여러 명의 학생이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퇴직 경찰 간부가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후배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자신이 서장으로 근무했던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 연수경찰서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탄 7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4분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6살 김모 씨가 휠체어 조작 도중에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은 뒤에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한 김 씨가 휠체어 조작에 미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상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399건이 발생해서 8명이 숨지고 5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48%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이어 50대가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 수십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총책 48살 박모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피규어와 자전거 부품 등을 판다고 속여서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3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67명을 속여서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최동철,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삼성 갤럭시 노트5, 캔디 크러쉬 소다, SK텔레콤, 롯데 칠성 음료 주식회사, 대한항공 제공이었습니다.